사랑은 바람이 되어버렸나 홀로 된 밤마다 나의 빈방에 추억을 채우고 가네 목마를 타고 간 나의 사랑은 집시가 되어버렸나 어둡고 초라한 나의 모습은 그날을 찾아 헤매네 그대 외로운 목마를 타고 계절 따라 가야 했나요 나는 이번 도시인이 되어 나락한 나의 목마여 이제는 지워야겠지 목마를 타고 간 사람 지워야겠지 목마를 타고 간 사람